우리나라의 도시경영성중앙양묘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도시력화 및 산림복구용 나무모 생산 준비 사업을 힘있게 벌여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곳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지력을 높이기 위한 보식토 생산 기지를 꾸려놓았으며 방울식 관수 체계를 도입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과학연구기관들과의 긴밀한 연계 밑에 소삼나무, 스트러브스 소나무를 씨앗 번식시키는 방법을 반성해서 한 해에 수십만 그루의 나무모를 생산할 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했습니다. 양묘장에서는 또한 도시 미화에 좋은 나무모뿐 아니라 경제적 가치가 있고 우리나라의 기후 풍토에 적응된 나무모를 키우기 위한 종자 보관과 싹 틔우기를 소종별 생물학적 특성에 맞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21세기 에너지 절약형 거리, 녹색형 거리로 일떠서는 려명거리의 원림력화 사업이 적극 추진돼서 현재까지 120여 개 단위들에서 소종이 좋은 30여 종의 2만 5천여 그루의 나무를 거리의 곳곳에 심었습니다.